괴뢰 통일부의 역적무리들을 박근혜 역도와 함께 략사의 무덤 속에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역도의 반역 정책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바빠맞은 괴뢰 통일부 패거리들이 이미 풍지박산 난 동족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홍영 편엄을 비롯한 괴뢰 통일부 것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의 정당한 자의적 행사들을 골고들면서 북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위협이고 도발이라느니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의 태도 변화를 위한 것이라느니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느니 하는 악담을 최초되는가 하면 북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도운 수작질까지 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를 내세워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비롯한 북남협력과 교류의 중단이 북의 핵시험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 떠버렸는가 하면 지난해 개성공업지구 가동 전년 중단 시 우리가 저들의 단계적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추방 조치를 취하여 남측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 것처럼 허튼 나발을 불어댔다. 또한 홍영 편엄은 그것은 리산가족 문제를 운운하면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집권기간 미국 상존의 무모한 제재 압박 책동에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놓은 박근혜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락인하면서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결국 괴뢰 통일부 것들의 대결 망발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꼭두각시 대결 하수인이 되어 북남관계를 도륙낸 저들의 반민족적 범죄를 정당화하고 내외의 거센 비난 배격을 받고 있는 동족 대결 정책을 어떻게 하나 지탱하여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버리는 흉심에서 나온 가소로운 개변이다. 괴뢰 통일부의 추물들이 아무리 허튼 나발을 불어대며 여론을 오도하려고 발악해도 북남관계를 결단내고 최악의 전쟁 위기를 몰아온 만고 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결의 지향에 역행하여 6.15 통일시대에 마련된 민족공동의 소중한 결과물들을 깡그리 말살해버리고도 그것이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거리낌없이 떠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역도와 그 졸개들인 괴뢰 통일부 역적무리들이다. 개성공업지구 문제만 보더라도 괴뢰 통일부는 박근혜 역도의 동족 대결광증과 최순실의 전개에 놀아나 공업지구 가동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 입장을 불시에 뒤집고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전면 폐쇄를 강행함으로써 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던 남측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덜씌웠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외면하여 북남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영세기업들과 노동자들을 파산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한 괴뢰 통일부 것들이 북의 일방적인 추방조치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규탄과 조조를 회피해버리는 뻔뻔스러운 수작이다. 홍영 편엄이 리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도 여론을 기만하는 철면피한 요소이며 거짓말이다. 대북 제재를 구실로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백주에 우리 국민들을 집단 납치하여 가족들과 생리별시킨 반인륜 범죄자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반역의 무리들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죄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역도의 반역정책들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결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다. 박근혜 역도의 탄핵으로 주인이 잃은 초상집 개신세가 된 괴뢰 통일부 것들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대결 녹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추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박근혜의 극악한 동족 대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온 추악한 민족 반역자, 시대의 국정 농락 사건의 공범자인 홍영표와 같은 추물들을 당장 몰아내고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부,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로 공밥만 처먹는 파렴치한 무직 건달배들의 소굴인 밥통부를 해체하고 이미 파산된 동족 대결 정책을 무조건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만거역적 박근혜의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면서 더러운 명주를 부지해버리고 발버둥치는 괴뢰 통일부의 역적무리들을 역도와 함께 하루빨리 역사의 무덤 속에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3월 26일 평양.